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밭을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담긴 종말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종말의 성도를 가리켜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종.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바로 노예, 종이란 뜻이죠. 이 헬라어 둘로스는 동사 데오, 묵다라는 뜻의 데오 혹은 델로, 생포하다라는 뜻의 델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묵다 혹은 생포하다. 이 둘로스에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바로 이 헬라어 둘로스의 의미와 같이 믿음의 주인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절대적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헬라어 둘로스. 자신을 말씀의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시키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 이 말씀의 주인을 기다리는 헬라어 둘로스의 종도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세 주인을 기다리는 두 가지 종, 두 가지 둘로스의 종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 이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첫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때라는 단어, 헬라어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때죠.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속 역사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타이밍, 결정적인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구속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면 바로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죠.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구원 역사를 위한 시간, 초림, 재림, 이것이 대표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그랬죠. 이 양식은 헬라어로 트로페입니다. 트로페. 음식이라는 뜻인데, 이 트로페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에 나오는 그 식물과 같은 원어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트로페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젖의 식물이 아니라 젖의 양식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 그 단단한 식물이 헬라어 트로페죠.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칭찬하시는 종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맞춰서 단단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 단단한 식물 헬라어 트로페를 나누어줄 수 있는 종,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종을 가리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인데 이번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청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청직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바로 주인의 권리를 대행하여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 주인 대신에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주인의 집을 대신 다스리는 자. 이게 청직이에요. 오이코노모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헬라어 둘로스, 종으로 순종하며 일하되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되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진 종,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이 청지기의 주된 업무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맞춰서 영의 양식, 말씀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까? 또한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가진 영의 양식, 구속사의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의 양식은 너무나 풍족하여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하늘의 주인이 다시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저 여러분은 주인이 정해놓으신 때에 따라 이 영생의 말씀을 연약한 영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두 번째로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바로 주인이 와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시는 종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이 와서 모든 소유를 결국 다 맡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주인의 일부의 소유를 맡겨놓고 떠났죠. 다시 와서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늘의 세계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결국 주인의 모든 소유, 즉 천국을 통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이지 않고 흐르는 물은 더 많은 생명체를 살릴 수 있듯이 말씀의 물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받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서로 나누시는 가운데 결국 천국을 통째로 물려받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악한 종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 가운데 악한 종이 있다. 이 말은 마지막 때 헬라어 둘로스, 종인데 악한 둘로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악한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악한 종은 어떠한 종이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인이 아예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방종하게 되어버립니다. 주인이 아직은 안 올 거야, 아직은 안 올 거야, 계속 그 생각이 계속되면 아예 주인이 안 온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 여러분 안에 내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구속의 때가 더디 오리라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부지런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영의 양식보다 세상의 일에 더욱 마음을 쏟는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겠지. 한참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겠지. 그렇게 평안히 생각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종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습니다. 동무들을 때렸다. 이 동무들은 믿음의 식구들이죠. 같은 말씀의 식구들이죠. 그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 술 친구들은 세상 악한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이 말씀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우선순위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친구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한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더 악한 것이죠.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악한 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종이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악한 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모르고 행치 아니하면 봐줄 수 있죠. 여기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고도 헬라어로 키노스코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키노스코가 어떠한 알미입니까? 이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알미 아니에요. 이 키노스코는 체험적인 암. 즉 이 악한 종은 숱한 경험으로 말씀의 주인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영의 양식 말씀도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었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악을 행하고 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의 주인과 그 영의 양식의 실체를 모두 헬라어 키노스코로 뼈저리게 알고 체험한 특별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실체를 키노스코로 알잖아요. 말씀의 주인을 키노스코로 체험하고 알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의 본질과 주인의 본질을 키노스코로 꿰뚫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망각하고 게으르고 세상과 짝하고 한눈을 팔게 된다면 그 받을 형벌은 더욱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체를 모르고 악을 행하면 적게 맞습니다. 이 말씀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본질을 깨달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본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말씀의 교회들을 위해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지금 이 시기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종이에요.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을 구석구석 살펴서 때에 맞게 말씀의 양식들로 사람들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케어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종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입니다. 교회에서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 살피고 또 시험 들어서 못 나오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 그들에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말씀, 또 본교회 말씀, 또 받아서 나눠주는 열심. 이것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도 홈페이지가 새로 단장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영상 다 올라왔어요. 아파서, 또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사이트도 알려주고, 말씀을 보게 하고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골고루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지금 그러한 자를 말씀의 주인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더디 올 것 같지? 마지막 때가 더디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다. 지체치 않고 순간 이루어진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온 열방이 구속사의 말씀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실 때가 비록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은 지체치 않고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반시 동안 고요한 이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믿음의 주인을 기쁨으로 떳떳이 맞이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쪽에 찬송하시고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268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